시간과 시간. 듣기 1. 1. 몇 시예요? 2시예요. 2. 지금 몇 시예요? 8시 15분이에요. 3. 저 실례지만 지금 몇 시입니까? 5시 17분입니다. 고맙습니다. 4.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11시에 시작해요. 5. 몇 시에 만날까요? 3시 반에 만납시다. 6.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7시 45분에 일어나요. 듣기 2. 1. 저는 아침 7시 20분에 일어나요. 그리고 7시 50분에 아침을 먹어요. 9시 5분 전쯤 회사에 도착해요. 회사에서 1시에 점심 식사를 해요. 보통 6시 반에 퇴근해요. 2. 저는 보통 9시쯤 집에 돌아옵니다. 저녁은 6시에 회사에서 먹습니다. 저녁을 먹고 7시부터 8시까지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TV를 봅니다. 3. 매일 3시부터 5시까지 친구들하고 축구를 해요. 그리고 5시 30분에 집에 돌아와요. 6시에 저녁을 먹고 7시쯤 숙제를 해요. 4. 저는 9시부터 12시까지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어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3시에 도서관에 갑니다.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태권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7시쯤 집에 갑니다. 듣기 3. 언제 왔어요? 6시 30분에 왔어요. 남 씨는 회사에서 오세요? 네, 수미 씨는요? 2시에 흐엉 씨하고 영화 봤어요. 그런데 남 씨, 회사가 보통 몇 시에 끝나요? 보통은 7시에 끝나요. 그렇지만 한국어 수업이 있으면 6시에 퇴근해요. 집에 몇 시에 도착해요? 9시쯤 돼요. 아침에는 몇 시에 출근해요? 8시요. 어휴, 안 피곤해요? 좀 피곤하지만 괜찮아요. 발음. 1. 7시 56분입니다. 2. 8시 30분입니다. 3. 9시 20분입니다.